함흥, 희산, 유가원, 애육원 준공식이 18일에 각각 진행되었습니다. 함경남도와 양강도안의 일꾼들, 유가원, 애육원의 원아들, 종업원들과 건설자들, 근로자들이 준공식들에 참가했습니다. 준공식들에서 연설자들은 새로 건설된 유가원, 애육원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후대관, 미래관을 그대로 이으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우리 원아들에게 마련해 주신 또 하나의 사랑의 보금자리라고 하면서 당의 숭고한 후대관을 심장에 새기고 어린이들을 조국의 미래로 혁명의 계승자로 키우는 데서 자기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 나갈 때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준공식들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사랑의 보금자리로 들어서는 유가원, 애육원의 원아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